can't breathe anymore. I wanna say anymore. Girl. Remember 우리가 만든 story 예상 딱 맞아 떨어진 이야긴 set to toy 아직 내겐 힘겨운 시간뿐 우리의 거린 지구 버릴 수 없던 생처만 남겨졌지 모든 게 변한 순간 아직도 이해 못해 나 왜 그랬을까 I still in here 이 자리에 멍하니 no more waiting for you 시간이 바뀌어버린 우리 날 벗어나고 싶어 All I want is you 미로에 갇혀버린 우리 걸어도 끝이 없는 길이 날 좀 구해줘 stay with me yeah. 너만 생각해 All I want is you 바보 바보 ooh, 너가 멈추라 해도 I go ooh, No fake love, no fake everything 잘한 거 없는 나라도 너라면 붙잡을 텐데, 붙잡을 텐데. Yeah. 조용한 가슴 부여잡고 톡톡 흘러내린 눈물에 옷은 축축 쉴새 없이 새어나오는 숨숨 답답한 내 기분은 중충 시간은 바뀌어버린 날 벗어나고 싶어 부디 All I want is you 미로에 갇혀버린 우리 걸어도 끝이 없는 길이 날 좀 구해줘 stay with me yeah. 너만 생각해 All I want is you 숨을 쉴 수가 없어 I can't stop 빨라지는 호흡으로 넌 너의 숨 That's all I wanna do 방법이 없는 지금 너라도 찾아해본 그 기억 틈 사이 우리 둘 아무것도 없잖아 너만 원망하잖아 I wanna say Where is the love?